잘 알고 계시죠? 근데 오늘은요, 조금 더 특별한 준비를 해야 될것 같아요. 자, 우리 아미 여러분, 마음의 준비를 좀 하셨나요? 우리 아미 준비됐어요? 그럼 가봅시다. Let's go. 특별한 날에 우리 진영이 또 함께 해줬는데, 아, 진짜 너무, 너무 감동입니다. 우리 진영도 진짜 이렇게 후드들 이렇게 좀 함께 해주겠다고 해서, 아, 너무, 너무, 뱀부로서도 너무 고맙고, 아, 진짜 너무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. 너무 고마워요, 형님. 아, 제가 감사합니다. 이런 무대에 세워주게. 아, 감사합니다. 아 진짜 어때요? 이렇게 좀 이렇게 무대 하는데 어때요? 아 저 이렇게 큰 무대 선 게 너무 오랜만이라. 아 무슨 소리예요? 여기서 콜드플레이도 했잖아요. 한 달 전에 저 자리에서 하긴 했어요. 아 그래 저 자리에 저 자리에요 저 자리. 어때요? 좀 감회가 새롭나요? 어 팬분들 앞에서 서는 건 너무 떨리는구나를 네. 다시 한번 느낍니다. 아,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 만들어 주셔서.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. 오늘 또 멋지게 또 멋진 날에 이렇게 함께 해줘가지고 너무너무 또한 고맙고. 사실 우리 진혁 또 이대로 보낼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. 그쵸? 한 곡 더 해야 돼. 자 지금 분위기 봐봐. 한 곡 더 할까요? 아, 한 곡 무조건 해야 됩니다. 뭘로 할까요? 저는 개인적으로 에픽한이요. 에픽한이요? 우리 준비된 대로 합시다. 준비된 대로. 아니면 뭐 랩 하실래요? 아, 랩이요? 아, 랩 준비되어 있긴 한데. 아니, 형이 원하시는 거를 보여주시면 너무너무 감사드릴 것 같고. 알겠습니다. 이렇게 함께 해준 것만으로도 네. 너무 기쁩니다. 네. 자, 우리 아미 여러분들, 우리 진영의 무대 보실 준비 됐습니까? 물 한 잔 아, 물 한 잔. 얼마든지요. 저도 물을 많이 마셔요, 형. 같이 한번 치르세요. 죽돌이 결. 자 저는 그러면은 다음 모델을 우리 진영한테 맡기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우리 아미 여러분들 우리 진영의 모델을 지금 당장 보고 싶다 하면 소리 질러! 자 이거 안 보일 수 없어. 네 아시겠어요? 네. 네. 여러분들 저희 팬이어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.